떨리는 손끝에 기세는 바람 망설이는 뺨을 쓰다듬는 파도 바다여 오랜 짚을 물결이여 저 멀리 수평선의 끝에 펼쳐진 것은 분명 닿을 수 없는 절벽일 거라면 나에게